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? 1번.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. 2번.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. 3번.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. 4번.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.